가져 when I'm without you. 너의 맘이 번져 내 안에, 너의 맘이 번져 내 안에. 언제라도 내게 나를 와줘 내가 부를 때, 너의 맘이 번져 내 안에. No, I don't need nobody else. 아직 어둠 밤에 with you, 아침처럼 빛나 우리 둘. 아직 깊이 내게 마부. When you're not around me, my lips get lonely. They get all so lonely. Yeah, yeah. 내 모든 것이 너를 향해란 my addicted. You're my one and only. You're my one and only. One and only. 아직 어둠 밤에 with you. 아침처럼 빛나 우리 둘. 아직 깊이 내게 마부. And if I'm dreaming, please never wake me up. Cherry kisses, cherry kisses.